제43차 종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9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소년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평양시와 평성시, 사리원시, 함흥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롱구, 배구, 탁구, 태권도, 씨름, 수영, 석도 빙상 등 17개 종목의 경기들이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식에 이어 대성구역 문덕고급중학교와 사동구역 두루고급중학교 남자 선수들 사이의 배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